것입니다. 비단 옷값이 주말 은밀하게 주말 아무리나 달래도 금세 비가 늦을 입고 돌아오실래니 언제 오시려나 소녀는 이제 어찌 하오리까 준영아 이리 오라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공이냐 내가 쏜다 준영아 고민 고민하지마 이제 내게 산물이야 이거라 아직 넌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 인생이란 안 봐 내게 안기면 인생 역초 운명이 기다리다 또 찾아다쳐 이러시면 사또 아니 돼요 사또 운명은 마음 들켰으니 그만두 사또 몽룡의 품인 겁니다 몽룡이 안돼 몽룡이